다시 합시다. 아까 제가 너한테 신곡의 네 부분으로 신곡이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크게 이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파트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뭐가 있느냐?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성이 있어요. 의지가 있고 지성이 있는데 인간의 의지를 먼저 다스리고 의지를 쉽게 말해서 교정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지성을 닦는 거예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기른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좋은 습관을 기르면 그 다음에 이제 관조적인 삶으로 들어가죠. 관조적인 삶은 지성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구도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신곡이 지금 이 네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이 신곡의 이 네 단계 구조가 그 뒤에 이어지는 서양 철학자들이나 서양 사상가들에게도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즉, 크게 나눠서 의지와 지성, 의지의 수련, 그 다음에 지성의 완성. 이 두 가지. 이게 인간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잖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우리가 10권에 들어갔을 때 관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성적인 삶이거든요. 지성적인 삶이라는 게 아주 간단해. 고도의 정신적인 품격을 갖추는 것. 근데 이제 단테는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걸 갖출 수 있다고 본 가톨릭 신자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의지를 수련하는 단계도 두 단계, 지성을 완성하는 단계도 두 단계. 이렇게 해서 4단계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단테 이후에 학자들에게도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은 전문적인 학자들이 연구할 일이고 이제 그런 건 제가 할 일이죠. 제가 재미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냥 힌트삼아 말씀드리면 이제 헤겔 정신현상학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보면은 단테 신곡과의 관련성이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어쨌든 의지의 수련과 지성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단테가 이 신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 이 구분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좀 더 단테 신곡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뒤에 보세요. 맨 뒤에 역자 해설. 614페이지. 614페이지를 펴세요. 신곡 해설, 집필 시기와 제목, 형식,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집필 시기와 제목, 형식, 이거는 누구나 다 그냥 읽어보면 아는 얘기니까 넘어갑니다. 오른쪽에 615페이지를 보세요. 신곡의 예술적 구성 형식은 기하학적 치밀함을 특징으로 한다. 고전서사시의 전통에 따라 운문으로 되어 있는데, 각 시행은 11음절로 이루어져 있고, 세 개 행이 한 단락을 이룬 삼행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도식적으로 보면 이제 단테가 고안한 사슬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슬운 이게 지금 이거는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테 신곡밖에 안 돼요. 이걸 그대로 이 사슬운을 갖다가 영어로 구현해 보려다가 안 돼. 다 포기해. 이걸 그대로 맞춰서 번역을 해 보려고 안 돼. 우리말로는 이제 물론 안 되고 우리말은 거기 보면 A B A B C B C D C D, 이렇게 돼. 이게 사슬이라는 얘기죠. A, B, A가 있는데 B가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A가 양 뒤쪽에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앞에 나온, 한 번 나온 B를 그 다음에서 두 번 쓰고, 이런 식으로 하죠. 사슬고리처럼 이어져 있다고 그러는 거죠. 요거는 단테 발명품. 뭐 안 돼. 그냥 우린 대충 삽시다. 단테의 발명품인데, 우리가 어쩌겠어요. 단테는 유난히 3이라는 숫자를 사랑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테가 유난히 3을 사랑한 게 아니라 가톨릭 신자는 다 3을 사랑하게 돼 있어. 뭐 이런 저 이 번역하신 분이 이 역자 해설을 단테가 유난히 그러면 단테 옆집 사는 아저씨는 오? 뭐 이거 아니야. 다 삼이야, 다 삼. 이 김은찬 교수가 화낼지도 모르겠는데 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김은찬 선생님, 유난히가 아니라 누구나 단테를 비롯한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3이라는 숫자를 사랑하는데, 지금도 사랑하는데, 3의 유의가 펼쳐진다. 세 개의 노래편, 그죠? 그 다음에 모두 33편의 노래, 칸토. 맨 앞에 있는 서곡, 지옥 7곡을 덮쳐서 전체가 100곡이 되고,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3, 33, 100,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제 그 성서의 숫자 놀이잖아요. 이 가톨릭에 관한 상식 사전을 잠깐 참조해보면, 살짝 상식 좀, 수의 성서적 의미, 이렇게 할 때, 3은 뭐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첫 번째 세 개수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완결된 시스템의 시작. 시작과 중간과 끝. 하느님은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다음에 대천사도 3명, 성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동방박사 3명, 예수도 3년 동안의 공식 생애를 보냈죠. 3년의 공생애. 그 다음에 예수의 직분은 사제이면서 왕이면서 예언자, 세계의 직분. 십자가에서 괴로움 당한 게 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누가 쟀나 보지. 자, 시간, 제 측정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이고야, 3시간이나. 이렇게. 아이고, 힘들어라. 옆구리 찌르지 마. 이러면서 옆구리를 찔렀다 하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순환을 당하셨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죠. 그러니까, 뭐, 단테가 유난히 좋아한 거 아니죠. 분명하게. 누구나 다, 예수도 3을 좋아했어요. 저승에는 천국과 지옥과 연옥 세 곳이 있고, 교회의 3대 축일은 예수 성탄 대축일, 예수 부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대축일이 세 개예요. 개신교회든 뭐든 다. 기독교도다. 그러면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 대축일. 요 대축일이 세 개. 그 다음에 복음에는 이 기독교 신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권고가 있어요. 지켜야 될 게 뭐냐. 청빈할 것, 정결할 것, 순종해서 복종할 것, 명에 따를 것. 그 다음에 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 기도도 세판, 삼종기도. 그죠? 이렇게, 삼이 이렇게 중요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테가 유난히 좋아한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누구나 다 기독교 신자라면 삼의 의미를 이쯤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 삼이 중요한 숫자라는 거. 이 가톨릭 상식 사전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톨릭에 관한 상식 사전을 참 이게 상식이 풍부해지는 느낌이 확 든단 말이야. 예수가 3시간 동안 순환을 당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죠. 저도 이거 보고 알았어요. 신부님한테 여쭤봤더니 글쎄 그때 시간을 재질 않았어. 누가 선생님 신부님 보고 재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왔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톨릭에 관한 상식 사전을 보니까 3시간이라 나오던데요. 그랬더니 그게 3대 대축이라고 연결된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도 아 그렇군요. 이렇게 신부님도 이겨먹을 수 있는 상식. 책을 바꿔야 돼. 신부님도 이길 수 있는 가톨릭 상식 사전. 쩔어. 그 다음에 100이라는 숫자는 이제 3의 33배수가 되는 99에다가 1을 덧붙여 이루는 숫자로 일종의 완성을 상징한다. 각 노래는 115행에서 160행 사이로 길이가 일정하진 않고 14,233행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여행의 시기와 기간 이랬는데 이 단테의 이 천국 연옥 지옥은 일주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월 8일 성 금요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616페이지 넘겨보면 이제 그 날짜가 나와요. 뭐 둘째 날 어디에 도착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돼. 근데 거기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저승여행은 두 명의 안내자가 인도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선생님은 세 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거는 두 명, 베르길리우스하고 베아트리체 두 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 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세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명을. 그리고 로버트 홀랜더의 저기를 봐도 세 명으로 나옵니다. 베르길리우스, 베아트리체, 그 다음에 베르나르두스. 왜? 베아트리체가 분명히 마지막에 베르길리우스에게 단테를 인계하고 떠나거든요. 그 세 명입니다, 여기. 요거 해설의 이 부분이 약간, 이거는 이게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신곡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근데 저는 세 명이 인도하는 네 부분으로 된 구조다. 3, 4, 12, 아, 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어쨌든. 그냥 이제 한번 딱 알게 되면 무슨 숫자든지 의미를 부여하려는 이런 뻘짓들을 하기 쉬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승세계의 구조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 복사물 있죠? 그 저승세계 구조. 그걸 보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신곡을 읽어 나갈 때, 구체적으로 읽어 나갈 때 참조하기로 할 거니까 한 달 내내 그 구조물, 그걸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단테의 신곡을 읽기 위해서는 여기 성서의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성서의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성서의 구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알아둬야 돼요. 성서의 구성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성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갖다 이제 봐야 돼, 참조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성서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로 이루어졌죠. 구약 성서는 다 해서 39개의 말하자면 서로 책 안에 챕터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약성서는 2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구약이 어떻고, 뭐, 신약이 어떻고, 이런 건 다 떠나서 신약성서 얘기만 간단하게 해보면, 신약성서는 마르코복음, 마태오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하는 4개의 복음서로 이루어져 있죠. 4개의 복음서. 특히나 마르코복음이 연대가 가장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복음, 마태오복음, 루카복음, 요 세 개가 하나의 관점에 따라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공통의 관점에 따라 쓰여졌다 해서 공관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관복음서. 공통의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복음서가. 마태복음, 루카복음, 마가복음, 이건 뭐냐?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맨 뒤에 붙어 있는 요한복음은 뭐냐? 하나의 신학적인 형이상학이에요. 예수의 생애와 관계없어. 맨 나중에 쓰여졌어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복음서예요. 일단 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가 중요해. 자기가 기독교 신자다. 그럼 가톨릭 신자든, 프로테스탄트 신자든, 일단 사복음서쯤은 한 번씩 쫙 읽어주셔야 돼. 한번 뭘 좀 베껴적고 싶다. 그럼 요한복음을 한 판쯤 베껴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이 멋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거 있죠. 그거. 멋진 문장입니다. 멋진. 그 당시에 히랍어로 쓰여져 있는 아주 멋진 문장이에요. 신약성서는 히랍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약성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이른바 기독교의 교리를 담고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교주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조잖아요. 교주. 그러면 교리가 있어야지. 그리고 교주를 따르면서 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신도들이 모이잖아. 사제와 신도들이 그걸 교단이라고 그러죠. 종교의 3대 요소가 교조, 교리, 교단 이렇게 돼 있는데 교리의 핵심이 바로 바울의 서신들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교리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한테 혼나니까 이런 얘기는 소문내지 말. 강요니가 바울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야. 교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요새 말 앞뒤 말 딱 잘라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서나 유행하는 이 유. 바울의 4대 서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교리의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쓰여졌느냐 나중에 쓰여졌나 보다 더 중요한 건 교리의 완성도를 따져야 되니까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고등 교리 문법이에요. 이를테면 로마서.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자들은 카톨릭 신학자가 됐건 프로테스탄트 신학자가 됐건 내가 신학 좀 합니다 하면은 로마서를 잡고 씨름을 하게 돼 있어. 제가 이번에 고린도 전서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그걸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신학자 아니야. 일진은 교리 로마서. 일진의 신학자들은. 아시겠어요? 일진급. 어? 일진 왜? 일진해. 일진해? 아, 일진이지. 그럼 우리 이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우구스티누스, 그 교부신학자 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로마서 강해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교를 열었던 마르틴 루터, 로마서, 루터의 로마서 강해. 로마서를 연구해서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루터가 어느 수도의 소속이었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이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서 로마서를 강해를 하고 있었어. 아, 기독교 이게 아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 독일의 신학자 중에 이제 제2의 루터가 나타났다 할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칼 바르트의 책이 뭐가 있느냐? 로마서 강해가 있습니다. 다 로마서를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아우구스티누스, 마르틴 루터, 칼 바르트, 그 다음에 가톨릭 신학자 중에 칼 라노라는 신학, 칼 이런 애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칼 마르크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칼 이름이 좀, 나도 강 칼로 바꿔. 세상 사람들은 칼 강입니다. 뭐 이렇게. 우왕. 너무 멋져?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제가 이름을, 영어 이름을 이렇게 유언이라고 쓰잖아요. 유언. 그러니까 이 농담하는 생각. 뭐 네가 이겼단 말이야. 어? Always win. 그렇다 이놈아. 우리 이름을 이제 바꿔야. 칼로 바꿨어. 앞으로 칼이라 불러. 칼 형님 이렇게 봐. 칼 형님. 오늘. 그러니까 칼 바르트 해서 로마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라든가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리서로서는 로마서, 4대 복음서와 로마서. 이게 좀 읽어주셔야 돼. 이런 것들은 그냥 슬슬 이라도 읽어주셔야 돼. 왜 중요하냐? 로마서 1장, 로마서 13장 말씀. 아니 갑자기 이게 조영기 목사님 분위기가 나오는데.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게 있죠. 거기에 보면 저기 국가와 종교의 관계는 어떠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하느님의 백성이 과연 왕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 있죠. 고등 교리 문답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요한의 묵시록 예언서가 있습니다. 성서에. 이것이 이제 성서의 구성인데, 요 정도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태를 읽는 사람이니까, 신곡을 읽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읽어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책이, 이게 아까는 소개하지 않았죠.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보에티우스.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로마 교부의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이. 이건 안 읽어도 돼요. 적지 않으셔도 돼요. 이 책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5세기경의 로마 교부예요. 철학 위안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보에티우스가 로마 시대에 아주 잘 나가는 정치가였어요. 그러다가 테오도리쿠스 황제의 미움을 받아가서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서 이제 죽게 됐어요. 결국 거기서 죽어요. 그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관조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의 은총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신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느냐면, 이 철학 위안이라는 책이, 나 보에티우스가 시리에 빠져 누워 있으니 시의 여신들이 와서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런데 철학의 여신이 나타나서 이런 요망한 것들, 지금 시를 읽을 때가 아니야. 철학 공부를 해야지. 해가지고 쫓아냈다. 그때부터 나는 철학을 빼빠지게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래갖고 이제 철학의 여신에게, 이제 철학의 여신과 보에티우스 사이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어. 철학의 여신에게, 여신님, 철학이 뭐예요? 아가, 이걸 가르쳐 주지. 보에티우스 잘 들어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철학의 여신과 보에티우스 사이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점차로 처음에는 사소한 것에 대해서 묻다가, 이게 다 해서 다섯 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서, 2서, 3서, 4서, 5서. 산문과 시가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다섯 개의 책으로 있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결국 이 보에티우스도 신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신에 관한 지식을 알았을 때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즉, 근데 여기에 보면 단테 신곡에 보면 보에티우스도 나옵니다. 축복받은 영혼이라는, 축복받은 영혼 보에티우스여라는 게 있어요. 즉, 단테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게 시상에 떠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형식들이 단테가 이걸 읽었다는 거예요. 보에티우스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은 이를테면 명심보관 같은 거예요. 중세를 거쳐서 단테쯤 되는 사람들은 다 읽은 책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철학의 위안, 라틴으로 콘솔라치오네 필로소피아이. 하, 이거 멋지잖아, 발음도. 그러니까 이거를 단테가 읽었음에 틀림없고, 이 내용을 보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 고난을 이기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신에 대한 영원한 지식에 이르고 영원한 신에 대한 지식을 이르러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어요. 즉 내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단테 신곡과 아주 유사한 내용과 형식을 띠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꼭 넷으로 나눠졌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이 사람이 AD 5세기 사람이니까 단테하고 천년 가까이 거리가 있죠. 즉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건국 초기에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가 있고 이 두 가지는 서사시라는 형식에 있어서는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서사시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신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보에티우스의 이 철학의 위안이 단테에게 끼친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호사스럽게 나도 좀 인문학을 누려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을 한번쯤 읽어보시면 하느님은 어떤 존재냐? 그 모든 것을 정신으로 한번 슬쩍 보시면 다 아시며 홀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니 그분이야말로 참된 태양이라 부를 수 있도다. 탁 이렇게 신곡에 나올 만한 어떤 그런 멋진 구절. 아니, 나만 멋진가? 어쨌든 저는 무지하게 멋져요. 네? 무지하게 멋져요. 그래서 이 신에 대한 이런 이야기 할 때, 이제 신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구원을, 신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냥 가만히 기도만, 기도빨만 세우면 얻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작용으로 다른 사람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완성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테가 지옥부터 연옥을 거쳐서 자기 발로 기절하고 물론 베르길리우스, 베아트리체, 베르나르두스라고 하는 안내자가 있지만 걸어갔죠. 그랬을 때 맨 나중에 이 보에티우스도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이 다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 강의실이 여러분들이 다 단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분들 전 여자한테 이러지 마시고 다 단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테, 나 단테야. 지옥에 들어가기 시작했어. 지금 이 베르길리우스가 나를 안내해. 근데 이 여정을 다 끝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죠? 지옥에 가면 온갖 괴로움이 다 있어. 신곡을 읽다 보면 단테가 기절하는 장면도 나와요. 죽음의 강을 건너요. 지옥에 가니까 온갖 괴로움이 다 있어. 연옥을 거쳐서 천국을 거쳐서 베르나르두스에 이끌려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다 겪고 나서 이제 신 앞에 딱 서서 신이 보여. 방금 나온 것처럼 한번 흙집 봐도 모든 것을 다 아는 태양과 같은 분이 딱 저기 있어. 그럼 거기 봤을 때 야호! 신이다! 막. 네? 이러겠어요? 이 놀이동산이야 여기가? 그러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앞에 갔을 때 어떻겠어요? 느낌이 자신이 거기 갔을 때 아무 생각이 없죠. 그죠? 인간의 지옥과 연옥을 거쳐오면서 인간의 온갖 오만함과 잘난 척과 이게 다 털어져 나간 거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성은 신 앞에서는 한 줌밖에 안 돼. 한 줌밖에 안 돼. 그래서 신 앞에 탁 가는 거야, 단테가. 근데 물론 신을 내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죠. 엄청나게 오만한 인간이에요, 사실은. 신을 본다고 하는 게. 이 단테 이게 그러니까 이 바티칸에서 이게 금소로 풀린 게 얼마 안 돼요. 이 신부님들한테 신곡 얘기하면 안 좋아해, 신부님들. 이게, 신부들은 안 읽어, 이거. 이 얘기했다가 신부님한테 혼나고. 그랬지? 어? 예. 그런 거 왜 읽냐, 그러지, 신부님이. 예. 바티칸에서 금서를 풀린 게 50년대야, 1950년대. 1950년대 이게 금서로 풀렸어요. 왜? 인간이 신 앞에 가서 신을 지 눈으로 보는 얘기가 나와버리거든. 싸가지 없는 거, 이거는. 단태가. 성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간 거예요. 최대한. 갔는데, 거기 갔으니까, 아, 단태가. 아우, 제가 단태라고요. 어? 흉아. 제가 단태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제 인간으로서는 오를 수 없는 대로,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자리까지 갔는데, 그 자리에서 단태가 탁 신을 보면서 겸손해지는 거라. 지옥과 연옥을 다 거쳐서 이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깨끗해진 상태 있죠. 티잡, 티 하나 없는 순정하고도 잡티 없는 상태.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 완성된 인간이면서 최고로 겸손한 상태. 그 상태에 딱 이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한 인간이 이룰 수,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룰 수 없는 경지. 인간의 자존심의 극치이면서 동시에 겸손의 극치. 서로 함께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에 딱 이르게 돼요.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단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 아까 지옥행에 나온 얘기는 그거는 표면적인 주제고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티 하나 없는 순정한 상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신을 마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옥과 연옥을 거쳐야 된다.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지옥이 땅 밑에 있지 않아요. 지옥 문이 땅 위에 있어요. 이마미치 선생도 그렇게 해설을 했는데 이 땅 속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 아니라 지옥은 지상 위에 있어. 지상에 있어. 마음이 지옥이에요. 마음이. 이 지옥과 같은 상태를 다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신을 딱 만났어. 아까 저분이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단테가 신을 만나고 와가지고 가령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아, 제가 신을 만났는데 제가 교회 하나 세워야겠어요. 이러겠어요? 안 하겠죠. 겸손하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겠죠. 신을 만난 기쁨을 혼자 누가 물어보면 소근소근 조용히 이야기하겠죠. 아, 기독교 방송 나왔구만. 제가 이번에요. 만났습니다. 한 소식 들었습니다. 방언이 터졌어요.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신장사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나 신부나 다 예수님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신을 만나는 자는 고요한 거예요. 신을 만났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냥 단테가 이 얘기를 써놓은 것은 그러니까 단테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 지옥과 연옥을 거쳐가지 않은 자 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예수 아무나 네 새치여로 아무나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다. 네 인생살이 얼마나 살았다고 그 뭐 예수를 뭐 본받자 다 개뿔이에요. 단테의 메시지는 지금 이 지옥과 연옥을 지옥과 연옥이 이 단테가 모사한 거 있잖아요. 이 정도의 고통을 몸에다 끌어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네가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 앞에 설 수도 없다. 이걸 메시지를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꼭 기독교 신자여야 한다는 건 아니죠.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절대적 진리라고 해봅시다. 절대적 진리라는 건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관조적 삶이 있었잖아요. 10권에 그거 아무나 못 올라가요. 평생도록 폴리스 속에서 좋은 습관을 기록해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그 다음에 날마다 공동체 일에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모든 사회적인 프로네시스 그죠? 사회적인 실천을 다 한 다음에 고요하게 자기 안으로 되돌아와서 얻어지는 게 바로 관조적은요. 그런 관조적인 삶. 명예도 뭐도 다 버리는 거야 이제 거기 가면. 그렇게 신의 사랑을 느끼는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읽을 때 저도 처음에는 신곡을 읽을 때, 아, 이거 읽고 잘난 척 좀 해야지. 이거, 신곡에 대해서 아는 척 하면 이게 최고야. 그러니까 잘난 척 좀 해야지. 근데 나중에 읽으면 읽을수록, 아, 이게 진짜 엄청난 경건주의적인. 저도 뭐, 야매긴 하지만 제가 가톨릭 신자예요. 부디스틱, 힌두이스트, 어쨌든 다, 뭐, 죄다. 모든. 유니버설 가톨릭이야, 나는 이제. 원래 가톨릭이란 말 자체가 보편적인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모든 종교를 샤머니스틱 가톨릭이에요. 저 점도 보러 가니까, 가끔. 그러니까, 남 점도 봐주고.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이렇게 신곡을 읽으면서, 단테가 이걸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성당에 가거나, 교회 가거나 하면 예수의 삶에 대해서 명상하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삶에 3시간 동안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옆구리 창 찔려가면서 있어보세요. 그거 함부로 떠들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떠드는 놈들 다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그냥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성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야기하면 소근소근 예수님, 나는 예수님에게 삶을 묵상해서 이런 걸 느꼈어. 근데 내 입으로는 아직 말 못하겠어. 사람의 말로 어떻게 신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는 신이야. 인간이 된 신이야. 예수에 대해서 사람이 입으로 말할 수 없어. 베르나르두스가 예수, 여기 단테를 맨 마지막에 이끌어 가잖아요. 베르나르두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초창기에 중세 신학자 유명한 사람이 켄터베리 안셀무스, 그 다음에 페트루스 아벨라르두스, 그 다음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 이렇게 세 명인데, 요 세 명이 중세 철학의 세 가지 경향을 대표하거든요. 안셀무스는 공식적인 교리, 이른바 독트린, 도그마. 아벨라르두스는 학문적인, 학문적 기독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는 진정한 구도자적인, 수도자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 이 사람이. 근데 맨 마지막에 베르나르두스가 아벨라르두스도 아니고 안셀무스도 아니고 베르나르두스가 단테를 이끌고 간단 말이죠. 경건한 수도사적인 삶. 수도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말 안고 살죠? 네? 여기 봉쇄수도원 이런 데 가면 아무 말 안고 살다 죽어요. 그들이 예수를 만지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 말 안고 사는 거예요. 거기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신을 찬양하는 그 수도원 얘기 나오는 신과 함께 가라 있죠. 그 영화 있어요. 노래, 그 남자 노래 잘 부르는 애 나와요. 신과 함께 가라. 그 DVD 하나씩들 그 사서 보세요. 공구 DVD.com에서도 절판이더라. 저는 뭔가 좀 이렇게 막 이상 야릇귀란 생각, 막 머리가 복잡하고 빡빡 하잖아요. 그러면 신과 함께 가라 그 DVD를 딱 틀어요. 그러면 거기 그 엄청난 그 소년인데 소프라노 나오는 애들 있잖아. 그 남자애가 남자들이 혼성합기 중창을 하는 그게 나와요. 계곡에서 그 악보를 들고 어딘가를 가는데 가다가 잠깐 쉬는 동안에 산 계곡에서 뚱뚱한 아저씨 뭐 이렇게 아저씨 네 명이서 찬송가를 불러요. 그게 그러니까 노래로서밖에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은 말로 찬양하는 게. 근데 그 사람 그 노래라는 게 가사가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신의 음성을 닮아가려는 거거든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 같은 건 네가티브 테올로지, 부정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에 대해서 누가 물어요.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찌 그것을 내가 말로 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밖에 말 못해. 그러니까 누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해탈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찌 말로 할 수 있겠느냐? 씩 쪼갰어. 그러니까 가섭이 딱 있다가 그거구나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꽃을 들고 팍 웃으니까 염화 시중에 미소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로 우리의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경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단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경건한 진리 앞에서 절대적 진리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사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게 이런 기독교, 역사적 예수의 삶이니 뭐 기독교 신학이니 뭐 이런 책들 하다못해 그리스 종교 동방교회 이런 신학 책들 가져다가 읽고 또 저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하고 단둘이 스터디도 하고 막 삼위일체가 어떻고 뭐 조직신학이 어떻고 막 읽고 저런 책 읽고 해요. 거의. 근데 읽으면서 어느 날 문득문득 그래요. 요한복음이라든가 이런 거 읽으면 이게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게 인간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규정해낼 수 없는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특히나 이 단테 신곡의 이 천국편 아까 31곡부터 33곡 있잖아요. 요 부분을 갖다 조밀하게 여러 차례 소리내서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에 성당 다니거나 교회 다니거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아주 저의 아주 소박한 부탁.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떠들지 마세요. 마음에 간직만 하고 계세요. 선교하지 마세요. 제가 농담으로 가까운 성당을 찾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저 남한테 성당 다니라고 소리 안 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세례를 받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냥 조용히 하느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의 삶에 대해서 신의 은총에 대해서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인간이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그것 그것을 이번에 4주 동안 그리고 그 경지에 올라가기 전에는 모두 다 하찮은 존재라는 것. 그게 이제 단테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고대 히랍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메시지예요. 이게. 그리고 그러므로써 중세의 기독교와 단테 이런 사람들은 인간에게 새로운 차원을 하나 더 우리에게 선물해 준 거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이데아 알 수 있어. 철학자들이 알 수 있어. 그걸 아는 철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단테가 그거 어찌 보면 싸가지 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 인생살이 그렇게 쉽게 우리 머리로 탐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게 배우나를 합시다 이러면 우리 다 보이잖아. 얼마나 열심히 나름 진지해요. 어? 강과 바다를 활용하지 못한 게 천추의 아니다. 진지해. 무지하게 진지해. 나는 그 사람이 결코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청 믿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얇은 차원이라는 걸 알잖아. 인생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아가. 어? 나이가 이르니면 뭐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 30 먹은 내 얘기를 좀 들어보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잖아, 그거. 그게 뭐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냥 이 땅에 살고서 여러 겹이 있잖아, 이 겹. 이 겹을 기독교에는, 기독교가 말하자면 서구에게 선물한 걸, 헬레니즘적 세계에서 이제 헤브라이즘, 이게 종교라고 하는 차원이 들어왔을 때. 자,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지극히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도 지옥을 거쳐 천국으로 가봐야겠다. 아이고, 천국 좀 갑시다. 이제. 물론 저는 천국은 안 갑니다. 저는 연옥이 좋습니다. 연옥에 훌륭한 학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터디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지옥은 이게 사람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문학 강좌를 열기가 어려우니까 죽으면 연옥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인생을 좀 뽀따닥하게 뿌듯하게 살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 군데 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연옥편에 뭐 24곡쯤에서 저는 일단 머물러 보겠습니다라는 거. 다음에 뭐 천국은 다음 기회에 뭐 이렇게 한 번씩 정해보세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가서 지극히 겸손하고 입을 딱 다물고 마음속에 절대적 진리를 간직한 순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면 저도 이제 사기꾼 되니까 자, 단테 신곡 제1곡 드디어 총론입니다. 이게 총론. 여러분들 이제 영어판하고 이탈리아판 그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함께 보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 이탈리아가 되는 분 있어요? 이탈리아, 나 이탈리아 좀 읽는다. 있어요? 저는 못 읽습니다. 근데 발음교처럼 읽으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인터넷에서 이탈리아 녹음 파일을 다운받으신 주소를 제가 적어놨죠. 그거 다운받아서 들으세요. 낭낭한 이탈리아 아가씨가 넬 메쪼 델 까민디 노스트라비타 이렇게 이탈리아가 안 되는 분들은 말레나를 보면서 이탈리아 연습을 좀 모니카 벨루치와 함께 좀 느끼한 이탈리아가 됩니다. 거기는 거기 말레나 이탈리아는 널 메쪼 델 까민디 노스트라비타 이렇게 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연구를 좀 해보시고 자 이탈리아와 롱펠로우 그 영어판하고 함께 이제 즐겨보겠습니다. 자 일단 널 메쪼 델 까민디 노스트라비타 미 리트로바이 빼 우나 셀바 오스쿠라 깨, 라, 드리타, 비아, 에라, 스마리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탈리아 발음이 엉망이라는 건지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뭐 제가 말레나 풍이기 때문에, 제가 모니카 풍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안 됩니다. 제가 약간 좀 느끼하고. 영어로 된 건 한번 좀 소리내서 읽어 봅시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영어로 된 걸 외우는 게 숙제입니다. 숙제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써오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숙제. 자, 그럼 제가 다음 시간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럼 바로 미디어 연분도 전 이렇게 바로 바로 뿜어주셔야 돼. 바로 뿜어줘야 돼. 다음 주에 외워가지고 와서 알겠어요. 읽습니다. Midway upon the journey of our life. 다시. 아, 시작이 왜 이렇게 지금 이게. 천국까지 가는 대장정인데 왜 이렇게 벌써부터 힘이 이렇게 쭉 빠지면 어떡해요? 악을 써야지. 다시. Midway upon the journey of our life. Midway upon the journey of our life. I found myself. I found myself. Within a forest dark. Within a forest dark. For the straightforward. For the straightforward. Pathway had been lost. Pathway had been lost. 여기까지만 외워와도 됩니다. 그 다음 년은 안 해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년까지 외운 분들은 가산점이 있어요. 가산점. 빵을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가산점인데 안 그래도 빵 뭐 다 먹는다 이놈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읽은 첫 년 있죠. 첫 번째 연. 요거는 일단 각을 세워서 외워야 됩니다. 각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 멘트가 이런 구조까지 갔다. 한수 외워드리지. 그래갖고 요 부분만 딱 하면 일단 상대는 제압이 완전히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idway upon the journey of our life. Midway upon the journey of our life. I found myself in a forest dark. I found myself in a forest dark. For the straightforward pathway had been lost. For the straightforward pathway had been lost. 좋습니다. 그 밑에 적혀있는 녹음 파일 주소로 가면 이태리어 녹음도 있고 영어 녹음도 있어요. 이태리어 녹음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MP3 파일 다운 받아놓고 컴퓨터 켜두세요. 노트북에 딱 켜도 아무데나 흘러든 저는 켜놔요. 그냥 켜놓고 공부해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 안 하고 이거 틀어놓고 낭낭한 아가씨가 날 맺어다 가민 아우 막 이렇게 느낌이 착착착착 와요. 그냥 이렇게 약간 이게 제가 이제 남자니까 저의 말하자면 감각 구조가 다른 분들하고 다를지 어찌 모르는데 일단 요쪽 있죠. 옆구리 쪽 저쪽으로 쫘르르 옵니다. 이게 날 맺어다 왜냐면 제 방이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여기 기역자 책상 이렇게 여기 기역자로 돼 있는 책상이 하나 있고 여기에 책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노트북이 있거든요.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데 여기서 들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아가씨가 이렇게 말리나가 옵니다. 좋습니다. 이 베아트리체라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연이 Midway upon the journey of our life. 자, 번역본을 보면, 우리 인생의 한 중간에서.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인생의 한 중간에서. 이게, 단테는 인생을 70세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절반쯤 됐을 때, 35살에, 그 말이죠. 35살에. 그러니까, 한 중간이다. 한 중간이다. 우리 인생의 한 중간이다. 그러면 절정기죠, 그죠? 싹 포물선을 쫙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인생의 절정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I found myself within a forest dark. 나는 나 자신이 어두운 숲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렇게 돼 있죠. Forest dark인데 dark forest 어두운 숲. 어떤 번역본에는 woods로 돼 있어요. woods 숲. 근데 forest가 훨씬 더 적절합니다. 이게 나무 목자에다가 나무 목자 두 개 쓰면 숲을 입자잖아요. 요거 세 개 쓰면 뭐예요? 예? 상자죠, 상자. 무슨 상입니까? 빽빽할 숲상자잖아요. 이마미치 선생은 요 포레스트 다크 있잖아요. 포레스트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요걸로 번역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적절한 해석이신 것 같아요. 포레스트 다. 아주 깊은 숲속에서 있었다. 나는 깊은 숲속에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근데 우리는 숲속 그러면 기분 좋게 생각하잖아요. 동아시아에서는 숲속이 행복한 곳이야. 서양에서는 숲속은 숲속에 마녀가 있죠. 이게 다른 거예요. 서양 사람들하고 동양 사람들하고 숲에 대한 생각이 항상 애들이 숲으로 가서 작살나잖아. 그죠? 숲속은 안 좋아. 숲속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숲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서양 사람들에게는 뭔가 괴롭고 힘든 곳. 동양 사람들은 숲속에 가서 위로를 얻어오잖아요. 물론 요즘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단테는 여기가 이제 이 제1곡, 신곡의 제1곡 이게 총론이니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 숲속에 있더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나. 내 인생이 절정기였는데 알고 보니 깊은 숲속이더라 이거잖아요. 얘기가. 이런 표현이 절묘한 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의역을 해서 내가 한참 잘 나갔을 때 문득 돌아보니 내가 개판이었어. 이 얘기예요, 지금. 동시에 절정기였는데 내가 이게 이때가 바로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절정기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기에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아, 얼마나 거칠고 황량하고 험한 숲이었는지 말하기 힘든 일이니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되살아난다. 아, 이제 숲은 악마의 거처인데 이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숲은 숲이 숲에 해당하는 이태리어가 셀바예요. 셀바. 셀바. 셀바 오스쿠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셀바가 숲이고 오스쿠라가 다크예요. 오스쿠라. 셀바 오스쿠라. 그러면 셀바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셀바의 반대말. 셀바는 숲이고 셀바의 반대말은 그 밑에 바로 있는 비아. 길. 패스웨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숲에 있는 거죠. 길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셀바하고 비아하고가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로 등장했어. 길을. 길을 잃어버려서 셀바에 비아를 잃어버리고 셀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셀바라고 그러면은 거의 뭐 자연적인 원시림 그 정도 되죠. 한 가지 재미 삼아서 물 숫자를 이렇게 세 개 써놓으면 한자도 있어요. 요거하고 똑같이 여기도 있어요 한자가. 묘다 이런 얘기도 묘. 엄청나게 물이 많은 바다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묘. 물이 세 개나 있어요. 물 숫자를 세 개 쓰면 묘자입니다. 재미 삼아서 알아둡시다. 이런 것도 재미지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말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찾은 선을 선 좋은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내가 거기서 본 다른 것들을 말하련다. 올바른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무척이나 잠에 취해 있어서 어떻게 거기 들어갔는지 자세히 말할 수 없다. 무척이나 잠에 취해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각적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는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떨리는 내 가슴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 계곡이 끝나는 곳, 그 계곡은 어두운 숲이에요. 끝나는 곳, 언덕 발치에 이르렀을 때 나는 위를 바라보았고 사람들을 각자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행성의 빗살에 둘러싸인 언덕의 등성이가 보였다. 거기 돼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행성, 그 이제 각주하고 항상 참조해 가면서 같이 읽으세요. 태양은 당시에도 행성 중에 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에 둘러싸인 언덕에 등성이가 보였다. 그러면 태양빛에 둘러싸인 언덕에 등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의 각주에 나온 것처럼 어두운 숲은 인간의 죄악과 타락을 상징하고 햇살이 비치는 언덕은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단태가 벌써 여기서 18행에서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을 예견해두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말 연속극으로 치자면은 결론을 첫 회에 말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 안 좋은 작법이네. 이미 구원은 예상돼 있어. 그렇죠? 구원은 예상돼 있어.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20, 19행부터 쭉 그러자 그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밤 내 가슴에 호수에 지속되고 있던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표범도 나오고 뭐 사자도 나오고 압늑대도 나오는데 각주 6번을 보면은 음란한 오만함 뭐 탐욕 뭐 이런 거 나온다고 막 했어요. 이런 걸 이제 각주를 찾아서 함께 읽어보면서 나가면 되는데 61행 내가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하는 동안 내 눈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오랜 침묵으로 인해 희미해 보였다. 이렇게 돼 있죠. 베르길리우스를 만나는 장면. 한 사람이 오랜 침묵이니까 베르길리우스가 이제 오래전에 죽었다 이 얘기죠. 그대 그림자이든 사람이든 여하간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는 대답했다. 전에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테가 음란함과 오만함과 탐욕을 상징하는 짐승을 만나고 그 짐승들에 쫓겨가지고 어두운 지금 단테가 태양빛이 내려쬐이는 언덕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짐승한테 밀려가지고 다시 숲속으로 계속 밀려가고 있죠. 그런 와중에 베르길리우스를 만나죠. 지금 베르길리우스 만나. 그래서 그대 그림자이든 진짜 사람이든 여하간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가 전에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아, 이런 표현들이 이게 또 유명한 표현이에요. 단테에서 영어로만 난 맨 맨스 맨 난 맨 맨 원스 아이 워스. 이제 영어로 영어 표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한때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란 얘기예요? 유령이란 얘기겠죠. 사람이 아니다. 난 맨. 맨 once I was. 전에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탈리아로 non uomo, uomo che fu 이렇게 돼 있어요. non이 아니다요. uomo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었다. 한때는 non uomo, uomo che fu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베르길리우스가. 그래서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내 부모는 롬바드리아 사람으로 모두가 만토바가 고향이었던 자기 인생살이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쫙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테가 넘겨서 79행. 그러면 당신은 베르길리우스 그 넓은 언어의 강물을 흘려보낸 샘물이십니까? 이렇게 돼 있죠.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에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너 이 어두운 곳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너는 다른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112행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생각하고 판단하니 112행 나를 따르도록 하라. 내가 안내자가 되어 너를 이곳에서 영원한 것으로 안내하겠다. 베르길리우스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너는 절망적인 절규를 들을 것이며 두 번째 죽음을 애원하는 고통스러운 옛 영혼들을 볼 것이다. 여기가 지옥이에요. 117행이네. 두 번째 죽음을 애원하는 고통스러운 옛 영혼들을 볼 것이다.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갔잖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을 애원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아우, 차라리 죽여주셈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고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갈 때를 희망하기에 불 속에서도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볼 것이다. 여기가 연옥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연옥에서는 단련하는 거니까, 연옥이 연자가 단련할 때 연자니까 그냥 영혼을 단련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사실 진짜 희망이 넘치는 곳이 연옥이죠. 천국은 심심해. 노래방도 없어. 무슨 천국이야. 개뿔 천국 싫어. 저는 연옥이 좋아. DC 인사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오르고 싶다면 나보다 가치 있는 영혼에게 너를 맡기고 나는 떠날 것이다. 천국. 근데 나는 너를 천국까지는 못 데려다 준다. 나보다 가치 있는 영혼에게 너를 맡기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 여기서 나는 연옥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스토리가 나오는 거야. 전체 구조가 다 나와. 베르길리우스는 어디까지 가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단테는 이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35행으로 넘어가면 그분은 움직였고 나는 뒤를 따랐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나를 이 사악한 곳에서 구해주시고 방금 말하신 곳으로 안내하시어 성 베드로의 문과, 이게 천국의 문이죠. 스테이웨이 투 헤븐. 레드 제플린 노래 있잖아요. 띵띵띵띵띵. 천국의 문, 천국의 계단을 딱 올라서 베드로의 문과 당신이 말한 슬픈 자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분 움직였고 나는 뒤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1곡. 제2곡부터 다음 주에 다시 읽겠습니다.